뉴욕타임즈 삼성, 가상현실 데일리 뉴스 제작 맞손. 뉴욕타임즈가 삼성 기어 카메라 및 장비를 통해 360도 가상현실 촬영 보도 영상을 매일 제공한다. 1일 미디어 포스트는 뉴욕타임즈가 더 데일리 360이라는 디지털 저널리즘 프로젝트를 이날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으로부터 기어 360 등 VR 장비를 협찬받아 제작된다. 이 프로젝트의 첫 작품은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촬영된 예멘 공습의 폐허 속에서라는 제목의 보도다. 예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나 시내의 한 건물 속을 360도 영상으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의 중간에는 관련 텍스트 기사도 띄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스 측은 텍스트 기사와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360도 영상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삼성전자도 미국 뉴욕에 있는 마케팅 센터 삼성 837을 통해 더 데일리 360 콘텐츠를 노출할 예정이다.